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서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오늘도 사랑 칼물이 오늘도 사랑 갈무리